내가나를보량이면심양강건너와서연화분내심모든화초삼색도하피었더라이신구저신구잠자리내신구일조낭구네가내건곳이지아무리하여도네가내건곳이지정월이라십오일에망월하는소년들아망월도하련이와복량생각세라이신구저신구잠자리내신구일조낭구니네가내건곳이지아무리하여도네가내건곳이지이월이라한식날에천추절이정막이로다계좌추이에넉시로군나면산에봄이드니불탄풀송잎난다이신구저신구잠자리내신구일조낭구니네가내건곳이지아무리하여도니내건곳이지삼월이라삼진날에강남서나온제비완노라현신한다이신구저신구잠자리내신구일조낭구니네가내건곳이지아무리하여도니가내건곳이지척수단신이내몸이되면 화로 많은 나이에 지루해도 산이로 굳나 안 올린 벙거지 진사상모를 덤벅 달고 만석당해를 차르르르 끌며 춘향 대백산은 상주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귀치강이 둘러있고 조쿤남매화로다 어이야 도이야 어이야 뒤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인간이 별만사중에 독수공방이 상산아니란다 조쿤남매화로다 호이야도이야 호이야에 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안방 건너방 가루다지 국화세김에 완자문이란다 조쿤남매화로다 오이야도이야 오이야에 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슨 염치로 삼승버선에 볼바다 달랐나 조쿤남매화로다 오이야도이야 오이야에 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나 돌아갔네 나 돌아갔네 떨떨거리고 나 돌아가누나 좋은 남매 하루다 오이야 도이야 오이야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